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 혁명 용도의 첫자국을 새기신 56돌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4일 평양의 사이오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김용남 동지, 황병서 동지, 박봉수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군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기업소 일꾼들, 노력혁신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종지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소 황병서 동지는 보고에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선군 혁명 용도를 시작하신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자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시고 강철의 신념과 초인간적인 의지로 불멸의 선군 혁명 실록을 수놓아 오시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은 위대한 수령님의 종대종시 사상을 선군혁명사상으로 심화 발전시키시고 선군종지를 전면적으로 구현해오신 시세의 사상리련과 골출한 정치가의 역사이며 준엄한 반제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시오 주체의 사회주의를 용의롭게 수호하고 존재시키신 탁월한 전략가 강철의 용장의 역사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사상과 업적은 오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의해서 빛나게 계승 발전되고 있다고 하면서 모두 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치어 선군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하여 주체혁명 위협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